더 깊이 타오른 fire 멈출 줄 모르고 온몸에 뜨거운 열기 시간을 견디고 다시 태어나는 느낌 눈부시게 shining 모두 손을 뻗어 오지마 보여줄게 내게만 oh. yeah. 가치를 잃 가치를 잃 더 확실한 chance I'll give it your way uh-huh. 내 감당 못해 Glow up blow up 지금 네 눈앞에 We glow up glow up 모두가 피할 생각은 없어 no, no. 부딪히고 깨질수록 투명함에 빛을 더해 날 완성해 나가는 걸 더없이 화려해진 내 모습은 이제 영원토록 너의 곁에서 변치 않을 거라고 완성해내 완성했네 더 완벽하게 더 완벽하게 따방심한 새 What? 난 상식할게 Glow up, glow up 지금 내 눈앞에 We glow up, glow up 진짜를 가려내 We're driving crazy, crazy We do it daily, daily 우리 빛나지 두 눈이 멀어지게 We be shining, shining uh-huh. Just like a diamond Blinding, blinding You like a diamond Shining Shining, just like a diamond, blinding, blinding. Uh-huh. You're like a diamond. 완성했네 더 완벽하게 더 완벽하게 다 방심한 채 What? 난 상식을 깨 Glow up Glow up 지금 네 눈앞에 We glow up Glow up 모두가 날 원해 hey. We drive em crazy crazy hey. We do it daily daily 우리 빛나지 두 눈이 멀어지게 We be shining shining Like a what? Just like a diamond hey. Blinding blinding Like a what? You're like a diamond hey. Shining shining Shining, shining, just like a diamond.